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찬양이 정말 오늘의 이 찬양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사랑할 때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벤트성을 꾸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날마다 이제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아버지 정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날마다 힘쓰고 모이고 예배드리고 나가서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하는 입술에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믿지 않는 저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생수와 같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저희가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자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도와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께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 건강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양육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반에 정말 주님 목숨을 걸고 이제 예전에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의 삶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이번 양육반을 통과해서 정말 간절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옛것은 죽고 주님 새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것으로 담으라고 말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것은 죽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새롭게 변화되는 영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능력받는 자로 주님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핑계되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정말 종된 삶의 자리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주인의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양육반을 통하여서 나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계절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2017년이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그 마음이 정말 더합니다. 벌써 4월 2일입니다. 빠르죠? 정말 빠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도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제 곳곳에 분홍빛에 하얀빛에 또 노란빛에 온갖 꽃들이 막 피어납니다. 바쁘고 마음이 지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싹 틔워주시는 이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마음속에 여유로움과 또 평안함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I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of hosts.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릴 것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에 거쳐서 우리가 여러분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전도 폭발에 대한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일 오후 1시 반에서 2시 반의 그 시간은 우리가 전도 폭발의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 폭발의 시간에는 우리가 들고 간 전도지를 꼭 다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시간이 참 긴 시간일 수 있거든요. 뭐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요. 근데 그 시간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전도지를 많이 주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 시간에 단 한 명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좀 맺으시고 그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우리가 복음 제시로 함께 말씀도 나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은 또 관계 맺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주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인사, 밝은 모습을 나누시고 또 힘든 분 있으면 도와드리십시오. 아, 근데 꼭 전도지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을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꼭 뭐 많이 줘야 돼, 많이 만나야 돼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단 한 분을 만나더라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Samuel chapter 17 verse 45 to 49.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이 다윗의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뭡니까? 다윗의 이 말을 여러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아, 믿음. 아, 그죠. 믿음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마음. 예, 그런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주권자를 확실히 알고 섬기는. 예, 주권자를 확실히 섬기는 마음.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또 또 뭐가 있을까요? 용기. 예, 용기. 정말 용기에 차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정말 용기 백배하여 지금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저때 다윗이 몇 살이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7살 아닙니다. 저때 다윗의 나이가 성경에 보면 15세 아니면 16세쯤인데요. 아마 16세일 겁니다. 미애가 몇 살이라고요? 18살? 어, 미애 나이가 다윗 나이에요. 자, 지금 미애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막 외친단 말이에요, 이제. 예. 정말 확신에 가득 차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꼭 예수 믿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영화나 이렇게 뭐 이야기책이나 뭐 만화책이나 보게 되면 골리앗이 크기가 크게 나옵니까? 작게 나옵니까? 거의는 나오죠. 키가 크다라고 나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퀴즈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컸을까? 네. 오빠 키만큼. 오빠가 몇인데? 저는요, 그 세나의 사람들이 키가 조금 작고 그 사람들이 크니까 좀 덩치가 있고 키가 크니까 사람들은 이제 난쟁이처럼 키가 작으니까 자기들은 키가 크게 보인다고 그래서 느낌이 아니고요, 성경에 골리앗의 키가 얼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느낌으로 그냥 커 보인다가 아니라 내가 작으니까 저 사람이 커 보인다가 아니고 성경에 골리앗의 키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표기법으로 적혀 있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게 나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키가 커도 5m까지 자라진 않죠. 예, 5m는 아니고요. 예? 2m. 오케이. 자, 또 다른 분. 골리앗의 키가 자, 센티는 아니고요. 미터로 계산이 됩니다. 미터. 몇 미터일까요? 골리앗의 키가. 1m 70. 보통 NBA 농구 선수들 키가 몇 미터쯤 되죠? 2m 정도? 네. 네. NBA 농구 선수들보다는 골리앗이 더 큽니다. 평균 키보다 골리앗의 키가 더 큽니다. 2m 20. 예, 또 다른 분. 3m. 어, 세게 부르시는데요. 자, 또. How tall? 나무가 2m 5cm니까 2m 10. 2m 10. 이게 그 당시 때 계산법과 이걸 오늘날 계산법으로 바꿨을 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전 세계가 공통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그 재는 계산법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차이가 있지만요. 골리앗의 킷은 2.7m 혹은 2.9m 혹은 3.1m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계산법이 나라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2.7m 아니면 2.9, 3.1m. NBA 농구선수 평키가 한 2m 좀 넘는다고요? 그거보다는 골리앗이 훨씬 더 큽니다.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도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무게를 지금으로 치면 57kg입니다. 갑옷의 무게만 57kg이고요. 창날, 창이 아니고 창 끌 때 쇠, 쇠의 무게만 7kg입니다. 무겁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창 끝에 쇠의 무게만 7kg이고 입은 옷은 50착 57kg의 갑옷을 입으려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장사해야 되겠습니까? 16세 소년이 다윗은 그렇게 막 키가 크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보통 키의 소년입니다. 제 예상인데요. 성경에 다윗의 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키가 어땠을까 대충 예상해 보면 아마 다윗의 키는 한 140, 150 정도 많이 돼야 뭐 한 160 뭐 이렇게 안짝 됐을까? 그러니까 폭을 잡아보면 한 140에서 160 정도 그것이 아마 소년 다윗의 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키가 막 크지 않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태연이나 오준이가 있었으면 분명히 장군이 됐겠죠. 키가 크다고 뭔가 힘이 셀 것 같아서 넌 장군해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키 큰 사람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컸다고 합니다. 우리가 머리 하나 더 크려면 한 10cm쯤 되죠, 보통 키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 키가 160이라면 사울의 키는 한 170 정도, 그 당시에. 근데 아무튼 다윗은 보통 사람이니까 140에서 160 정도. 다윗이 잘 먹어서 뭐 뚱뚱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호리호리한, 빼빼한 딱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 대략 3m에 이 거인 앞에 섰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우리가 좀 상상이 필요하죠. 먼저 기억하실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고요. 떨고 있었습니다. 백전노장이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조차 싸우러 나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이런 사람을 처음 봤단 말이에요. 무슨 사람이 이렇게 큽니까? 이런 걸 처음 봤단 말입니다. 이런 걸. 어땠을까요? 그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정말 어땠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무엇인가 관통하여 뚫고 나갑니다. 우리의 몸에 딱 뚫고 간단 말입니다. 이걸 한자로 가운데 중자라고 씁니다.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의 중심을 뚫고 나갔다. 그게 가운데 중자입니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무엇인가 팔딱팔딱 지금 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마음심자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중심 중심이라는 말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가리켜 더 heart라고 부릅니다. heart. The midst of heart. 그 이 마음의 딱 중심 말합니다. 중심. 소년 다윗이 있습니다. 큰 창을 들고 있는 거인 다윗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소년은 이렇게 용기가 넘칩니까? 왜 그에게는 지금 용기가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지금 용기 백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사자나 그런 게 양을 물어갈 때 입을 잡아 째고 막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어린 양 새끼를 물어가는 곰이나 사자나 그들 앞에 다윗이 섰을 때 소년 다윗이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가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만남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울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관통하고 있는 것은 실존하신 하나님입니다. The reality of God. Not imagine, not feeling. 이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 왜?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He had experience before. So David believed the reality of God. 하나님의 실제성을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그 누가 안 믿습니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워하는 그들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아가지 못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근데 어떻게 지금 날 도우실까? They didn't have experience.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소년 다윗은 용기 백배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막연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돌을 던지면 이 돌을 통하여 저 사자를 쓰러뜨리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이 돌을 던지면 이 돌을 통하여 저 악한 이들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경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닷물에 풍덩 빠지시면 여러분의 온 사방은 다 물입니다. 여러분의 위에도 아래도 좌우 앞뒤 전부 다 물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아주 이 거대한 대양, 그 바다에 풍덩 빠졌는데 그 바닷물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고 왜 누군가는 그 뒤에서 벌벌벌 떨고 있냐는 것이죠. Both of them have faith unto God. 떨고 있는 그들이나 다윗이나 하나님 앞에 믿음은 다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믿음이 다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충만하신데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실 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심. 여러분의 마음 그 깊은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What is stayed in your the midst of heart?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머물고 있습니까? 중심의 반대가 둘레입니다. 바깥쪽. 중심의 반대가 바깥, 그런 몸 이런 것들입니다. Appearance, 이 외모란 말입니다. 외모.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너희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마음의 깊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에만 환호합니다. 와 멋있다. 와 대단하다. 나도 다윗처럼 거인 앞에 서고 싶어.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위대한 장군이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내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 나도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어. 나도 한번 공부를 잘해보고 싶어. 나도 한번 뭘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나도 주목받고 싶고. 나도 이렇게 위대한 자, 높은 자, 뛰어난 자가 되고 싶어.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환호하고 전부 다 그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섰다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섰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 죽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였냐는 것이죠. 그 중심 앞, 그 중심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What stayed in the midst of heart? 여러분 그 마음속에 무엇이 머물고 있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지금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까? 3m의 거인에 57kg의 갑옷을 입고 7kg의 창례를 들고 있는 거인 앞에 서 계십니까? 그때야말로 정말 용기가, 힘이, 지혜가, 능력이 필요한 순간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은 그때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가 그 전에 누구 앞에 섰었냐가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오늘을 꿈꾼다면 위대해지기 위해 걸어왔던 어제가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을 위해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골리앗 came out the battle in his own name. David came to the battle in the name of the Lord of the host. 골리앗은 자기 이름으로 여기 나온 겁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지혜, 나의 방법, 나의 고집, 나의 아집. 골리앗은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왕들의 왕이신,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윗은 fully understood the chief issue. 이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David, not by armor of fear, by faith in God. 그는 갑옷이나 어떤 두려움의 떨므로 마주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달려나갑니다.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Bible said he ran. 이 소년 다윗이 거인을 향하여 나아갈 때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David had experience. He met presence of God before. He had the reality of God.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것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십니다. David, he knew that our God is greater than Goliath. 그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무엘 chapter 78 verse 70-72 시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이 무기에서 연약 그를 뽑으셨다. 암나로 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이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하늘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이루고 슬기로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아멘. When God chose David,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선택하셨을까? 이거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 선택하셨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가 그가 양의 우리에서 일하고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God choose him in the wilderness. 광야에 그 텅 빈 그 공간에 다윗이 홀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을 만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과거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골리앗 앞에서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철저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과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철저하게 계산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중심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골리앗에게서 도망쳐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진 그 무엇으로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될 거라고요? 여러분은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었다면 오늘이 아닌 어제 그분과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마음 깊은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물에 빠지면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습니다. 그 지푸라기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지푸라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아도 그 인생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나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나아갈 수 있었다. 라고 믿으신다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빈 들판, 오직 그곳에는 양들과 다윗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잊혀진 아들, 형제로부터 미움받고 외면당한 막내 아들 다윗, 10대의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면당했고 그는 멸시당하고 빈들에 보내져서 가족들로부터 만날 수 없었던 그 아이, 비뚤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불량해질 수 있는 찬스입니다. 나빠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너는 지금 나빠지고 아주 못된 아이가 되더라도 어느 누구도 너한테 책망할 수 없어. 왜? 너 부모도 너를 버린 듯이 대했고 너의 형제도 전부 다 너를 외면했고, 그러니까 너 꼴보기 싫다고 빈 들판에 보내서 너 양이나 쳐. 그 10대 어린 나이부터 그는 거기서 양이나 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냥 자기 부모가 종들을 통해서 갖다 주는 밥이나 먹으며 움막 짓고 그냥 그 굴 속에서 이 어린 나이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참 힘겨운 소년, 소녀, 가장 같은 바로 그런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선 위대한 다윗의 모습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윗은 마치 버림받은 아이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난 나빠질 거야. 부모도 날 외면했어. 난 못되질 거야. 형제들도 날 미워했어.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몰라. 여긴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일은 오직 하나, 양을 지켜라. 예, 아버지의 명령이었죠. 양을 지켜라. 다윗은 성경 어디를 봐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장면은 나오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이나 아버지의 모든 이야기에 예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단 한 번도 다윗이 자기를 외면하는 그 아버지를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그 아이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14살, 15 그 어린 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겠다. 양치는 손은 다윗이 학교나 다녔을까요? 자기 일은 들판에 양치는데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너의 속에 들어있는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셨습니다. 100이면 100, 그 상황이 오면 전부 다 나빠지고 비뚤어지는데 이 아이만큼은 다른 선택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양 새끼 한 마리라도 사자가 물고 가면 자기에게 주어졌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자와 싸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다윗이 뭐 태어날 때부터 이 체력적으로 대단했다거나 그 아이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한 용사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눈에는 오직 하나, 나의 책임은 양 지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뭘 잘해서 이겼다라기보다는 그 아이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도우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린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너라면 내가 왕으로 만들겠다. 바로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다윗의 선생님이 되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친구가 되셨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공부도 가르치셨고 지혜도 가르치시고 지식도 가르치시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막연히 멀리 계신 그분이 아니라 바로 내 친구였단 말입니다. 그 아무도 없는 들판에 다윗이 뭐 했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그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 들판에서. 그래서 그는 오늘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나의 친구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 선생님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무도 없는 그 빈 들판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과거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실존했었던 체험했었던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넌 아이라서 넌 할 수 없어. 넌 아이니까 넌 못해. 그때 다윗이 얘기하죠. 왕이시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자 입을 찢고도 어린 양을 구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는 그들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 하나 묻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골리앗이 센들 그가 사자 앞에서도 용기 백배할까요? 곰이 달겨드는데 골리앗이라고 막 힘내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네가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그분이라면 너는 오늘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있어야 내일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